있던 그때를 기억해. 너와 나 행복했었던 날들만 추억해. 다시 널 돌려 이렇게 또다시 펜을 잡아서 24/7 I'm everyday for you. 예전에 아름다웠던 그때를 기억해. 너와 나 행복했었던 날들만 추억해. 다시 난 눈물을 훔치며 또다시 너를 생각해. Remember me, cause I loving you. 7월하고도 28일 날씨는 맑음.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처럼 해맑은 햇빛의 선물일까 기분이 맑음. 했지만 결국 그리도 오래 가지는 못해. 저녁이 되자 이내 먹구름 밀려오고 밤이 되자 모든 건 피해졌고 예보에 없었던 갑자기 찾아온 소낙비처럼 우리 이별도 그렇게. You know 처음이야 이런 느낌 모두가 함께로 느끼는 너와 나 언제나 행복만 줄게 아름다운 그대와 모두 다 사랑한다 수천 마디 외치고 외쳐도 아깝지 않아 사랑의 결말 아픔의 그 말 이별 따윈 없을 거야 맹세를 했지만 지금 난 알코올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다 저 윈도에 비친 내 모습 바라다 보다 휘청이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기도해 예전에 아름다웠던 그때를 기억해. 너와 나 행복했었던 날들만 추억해. 다시 널 돌리려 이렇게 또다시 펜을 잡아서 24/7 I'm everyday for you. 예전에 아름다웠던 그때를 기억해. 너와 나 행복했었던 날들만 추억해. 다시 난 눈물을 훔치며 또다시 너를 생각해. Remember me, cause I love you. 나도 말을 안 듣고 다시는 볼 수 없어.